저 하늘 위로 날아가는 기분이야. 우야야야 우야야야 yeah. Oh maybe it's you. 아마 널 만나고부터인 것 같아. 우야야야 맞아 너를 봤어 그때 말이야. 너를 본 순간이었어. 네가 나를 보며 웃어주던 그날부터 시작됐어 baby. 넌 내 맘을 훔치고 갔어. 이미 벌써 잊은 거 됐고 뭐가 소용있겠어. 그냥 가지 거지. Oh no 내는 구탄성이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네요. Oh no 더 이상 내 맘 장난치지 말아줄래요. 너 진짜 예쁘기만 하면 다야 다야야야 다야야야 놓치기만 하면 다야 다야야야 다야야야 들었던 노면 다야 다야야야 다야야야 Somebody leave me just let me 너가 다야야야 다야야 하나 외력 없는 중 내게 이런 청산은 it was true. 온 세상이 다 blue 같이 있어줘 could you be my boo. 가장 소중한 마음속에 다가 비어있는 네 옆에 난 자리야. 너의 마음속에 나 들어가 보고파 어떤 생각하는지 궁금해졌어. Oh no 내는 구탄성이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네요. Oh no 장난치지 말아줄래요. 너 진짜 예쁘기만 하면 다야 다야야야 다야 맘에 붙이기만 하면 다야 다야야야 다야 들었다 놓으면 다야 너와 So don't leave me just love me 너가 다야야야 다야야 내는 널 보고 싶어 24/7 널 담고 싶어 시들지 않게 나를 꽉 붙잡아줄래. 아~ 내가 나를 봤을 때 너가 아니면 될 것 같아. So let me do it now. 네가 날 받아줬음에 이제 만나면 됐잖아. 그만하고 확신이 줄래. 너의 대답만 나 기다릴게. 너 진짜 예쁘기만 하면 다야 다야야야 달라고 미치기만 하면 다야 Don't let me alone 달라고 들었던 노면 다야 다야야야